change the world. Make a love. 너무도 차가워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아픈 깜깜하다는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그만둔 여유를 다 채거리다 버렸어. 기계처럼 반복되는 하루를 구린 감당하기가 힘들기보단 짜증이 나. 쫓고 쫓기는 현실과 나의 사이, 고개를 떨군 어제와 오늘의 나. 주사위처럼 높은 숫자가 승리하는 이곳의 법칙, 돌아오는 건 눈부신 햇살보다 왔살. 하지만 이제 내 살에 눈물 대신 땀이란 걸 흘릴 차례.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지만 내 앞길은 먼 것 같아. 라는 걱정이 나를 막고 있어. 뭔가에 집에 나간 듯해. 왜 지쳤다는 생각에. 왜 우린 지쳐가는 걸까. 왜 몰랐을까. 이제 왜 후회 만나고 있나. 내가 느끼는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은 걸 난 믿어. 내일이 다시 온다는 걸 난 믿어. 내가 보게 될 세상에 밝은 미래가 있단 걸 난 믿어. We can change the world. We can change the world someday.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. 나 힘들 때도 있겠지 하며 걸어온 날들. 줄어든 자신감을 좀처럼 회복하기는 갈수록 어렵지만 오늘도 난 get up stand up. 현실이란 자물쇠로 잠겨있는 가슴속에 큰 꿈을 펼쳐. 잡히듯 잡히지 않는 꿈 거칠어 잡아가는 이곳은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가 돼. 세상에 물들면서 변해가네. 하루하루 욕심만 커지고 목표는 계속 멀어져가고 희망이라는 그 두 글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.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지만 내 앞길은 먼 것 같아. 라는 걱정이 나를 막고 있어. 뭔가에 지배당한 듯해. 왜 지쳤다는 생각에. 왜 우린 지쳐가는 걸까. 왜 몰랐을까. 이제 왜 후회만 해 고민하. 내가 느끼는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은 걸 난 믿어. 내일이 생각에. 왜 우린 지쳐가는 걸까. 왜 몰랐을까. 이제 왜 후회만 하고 있나.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벌써 쓰러져. 포기하고 싶어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Change change change change my life.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쓰는 거야. Change my life. Change my life. 수백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. Change my life. Change my life. 어둠 속에 밝은 빛 내게 또 시작되는 황금 길. Change my life.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. Keep your head up to the sky. 난 믿어.